사랑했는데 많이 사랑했는데 네가 떠났다는 게 아직 나는 믿을 수가 없나 봐. 이젠 어떡해. 아프고 아파서 친구 둘과 술 한잔 마셨어. 근데 이상하지 않아도 즐겁지 않았어. 너에게 전화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네가 원할 때가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울리지 않는 전화기만 자꾸 봐.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네 걱정만 해. 정말 나 바보같이 우리 헤어졌는데 아직도 잊지 못해. 넌 이제 나한테 친구들이 나를 보고 이젠 좀 웃으래. 나 지금 웃고 있는데 정말 웃고 있는데 내 얼굴이 너 없이 웃는 버블이 졌나 봐. 이제는 웃는 게 아닌가 봐. 정말 미치겠어. 내 생활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너 하나 없을 뿐인데 나 망쳤나 봐. 너 하나 없을 뿐인데 너 하나 없을 뿐인데 사랑했는데 많이 사랑했는데 네가 떠났다는 게 아직 나 자꾸 눈물만 흘러. 어제 우리 자주 가던 그 가게를 갔어. 항상 너와 함께 왔던 그런 곳인데 길 걷다 괜히 오고 싶어지더라고. 혼자 밥을 먹다 괜시리 또 눈물이 흘렀어. 서로 밥을 먹여주고 했었는데 너의 빈자리가 불현듯이 난 느껴졌어. 잘 살고 있는 거니 옷은 다르지 입고 다니니 날씨가 요즘에 제법 쌀쌀해졌잖아. 혹시나 아프진 않을까 걱정이 돼. 아직 왜 널 걱정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. 네가 내 습관인 건지 아님 내 사람인 건지 아직도 난 잘 분간이 안 가. 보란 듯이 널 잊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정말 다짐했는데 근데 그게 정말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. 그래 그게 정말로 쉽지가 않더라. 사랑했는데 많이 사랑했는데 네가 떠났다는 아직 나는 믿을 수가 없나 봐. 이젠 어떡해. 아프고 아파서 자꾸 눈물만 흘러. 널 사랑해 내 친구 어지러워도 네 얼굴만이 선명해. 사랑한다면서 어쩜 이렇게 내게 못했니. 뭘 해야 할지 몰라 몸이 움직이질 않아. 바보같이 네게 잘못 떠나고 있잖아. 널 사랑해, 널 사랑해. 지금도 널 보고 싶어. 다시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줘 제발. 너 없인 안 돼.